No more drama 충분히 괴를 줬어 Time is over 더 이상 못해 난 됐어 No fashion drama 까맣게 변해 나만 점점 더 바래져 그 눈을 보면 난 지쳐 No more drama No more drama No more drama Drama, no more drama, ending it on just 손을 들게 goodbye. One, two, three, four, day by day, 아침부터 저녁까지.